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엇박자로 뛰나요? 흔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정맥의 모든 것, 증상부터 최신 치료법, 생활 속 예방팁까지 전문가 정보로 건강을 지키세요. 심장이 보내는 특별한 신호, 부정맥이란? 우리의 심장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뛰면서 온몸에 피를 공급합니다. 이 규칙적인 박동 덕분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해진다면 어떨까요?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느리게 뛰거나 아니면 제멋대로 엇박자로 뛰는 현상을 바로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부정맥은 병이라기보다는 심장 박동의 이상 상태를 통칭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감기처럼 흔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어서 심장이 보내는 이 특별한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부정맥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부정맥, 이렇게 이해해요. 심장의 규칙적인 리듬, 왜 중요할까요? 우리 심장은 자체적으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 신호가 심장 근육을 수축시켜 피를 짜내고 이완시켜 피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반복하게 하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기 신호가 일정한 박자를 유지해야 심장이 효율적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은 이러한 전기 신호의 발생이나 전달에 문제가 생겨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맥,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나요? 부정맥은 종류에 따라 증상이 없거나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는다면 부정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근거림, 심계항진,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느낌, 혹은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지러움 또는 실신,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거나 비정상적으로 뛰어 내로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질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숨가쁨, 호흡곤란,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폐에 물이 차거나 산소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흉통 또는 가슴 불편감, 심장에 부담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통증이나 압박감입니다. 피로감, 심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전신의 혈액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항상 부정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되거나 심한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맥, 최신 연구와 치료법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부정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 역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정확해진 진단 기술, 최근에는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워치나 접착형 심전도 기기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심장 박동을 관찰해 부정맥을 조기에 감지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부정맥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치료 옵션 탐구. 부정맥의 치료는 종류와 심각도,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물 치료, 심장 박동을 조절하거나 혈액 응고를 막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시술, 전극도자 절제술, 가느다란 관을 심장 안에 넣어 부정맥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 발생 부위를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시술입니다. 최소 침습으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공 심박동기 삽입술,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뛸 때 규칙적인 전기 자극을 보내 심박수를 유지하도록 돕는 작은 장치를 몸 안에 심는 시술입니다. 수술, 때에 따라서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은 각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부정맥 예방하기.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부정맥 발생 위험을 낮추고 이미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도 증상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심장에 좋은 음식으로 활력을.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바로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견과류, 호두, 아몬드, 씨앗류, 아마인, 치아씨 등은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시금치, 브로콜리,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 등은 심장 기능을 돕고 혈압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통곡물, 현미, 귀리, 통밀빵 등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과도한 소금과 설탕, 그리고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올바른 운동 습관.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부정맥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건강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심박수를 적절히 올리고 유지하는 유산소 운동을 주 3에서 5회,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기, 특히 심장 질환이 있다면 운동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강도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는 심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하루 7, 8시간의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은 심장이 회복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이해와 관리의 중요성.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인 부정맥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정맥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최신 치료법, 그리고 생활 속 예방팁까지 기억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꾸준한 건강습관을 유지한다면 당신의 심장은 더욱 튼튼하고 활기차게 뛸 것입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